이 시간에는 노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당의 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운명 지켜준 오모니 당이여. 계속하여 들으실 너리는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